300만원짜리 중고차로 함께 어디든 다녔지만 부럽지 않게 팔짱을 끼고 한 장의 사진에 추억을 담고 밤잠을 설쳐가며 서로를 알아가고 내 꿈은 너의 미래가 되어 우리 서로를 따르는 한 쌍의 아름다운 새여 채워줘도 부족했던 사랑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픈 사람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역시 서로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욕실에 홀로 앉아오는 너의 울음소리 나를 쏘아보는 눈초리 날이 갈수록 더해 난 또 이별을 생각해 하루 종일 태양은 뜨거운데 네 마음은 얼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나는 슬픈데 모든 게 그대로인데 우리는 변해 있네 너무나 바빠 너에게 미안해 지갑에 돈을 채우고 시간을 내 티나게 사랑을 표현 못해도 너와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으면 네 기분이 풀릴 거라 여기던 내 생각은 또 빗나가 거리를 거닐며 너에게 장난을 쳐도 진부한 사랑 놀이 사랑은 한때 사랑은 이별과 함께 이별은 사랑을 데리고 간대 태양은 뜨거운데 네 마음은 얼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모든 게 그대로인데 우리는 변해 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헤어지지 못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사랑은 한때 사랑은 이별과 함께 이별은 사랑을 데리고 간대 사랑은 한때 사랑은 이별과 함께 이별은 사랑을 데리고 간대 이런 보여지는 게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인데 손을 잡고 원하면 얻어지는 게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인데 나는 벗어나지 못해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사랑에 묶이는 남자는 약해 빠진 걸까 사랑을 숨기는 남자는 무능력한 걸까 비밀을 숨기는 남자는 나쁜 걸까 사람 대체 왜 변하는 걸까 There ain't no part-time love Find that old kind of love, that old school love. What more you need?